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매일 아침 11시부터 90분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환입니다. 아, 네. 사람 피곤해 보여? 피곤합니다. 네. 괜히 피곤하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은 없었는데 피곤합니다. 그게 왜냐면 저희가 항상 이제 목요일까지 지나고 금요일이 되면 네. 뭔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 네. 이게 잘 안 가잖아요, 시간이요. 아, 그쵸. 아, 그러다가 주식시장도 요즘 아주 왔다 갔다 정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타이어드. 그 요즘 또 정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네. 그런 얘기 나와나 보니까 여기서 블랙 다니는 데도 많고. 밥, 몸만 바빠. 아주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백수가 네? 가로사 한다.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에 조심해야 되고. 네. 저도 신경 많이 쓰는데, 요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하는 일도 네. 없이요. 아, 시장, 잠시 좀 보도록 넘어가겠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인데요. 코스닥이 앞서 잠시는 또 아래쪽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또 살아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세요. 시장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글쎄요 스타일 로테이션의 마지막 끝난 건가요? 뭐? 스타일 로테이션 외국인들 최근에 네. 그 코스닥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쪽 아주 강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코스닥에 대한 매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전히 뭐 거래소에 대한 매수 들어오고 있고 네. 전전이 코어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제 기관 외국인이 만약에 산다라면. 네. 거래소 쪽을 사지 않겠느냐, 네. 거래소에서 은행주 이런 거 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네. 역시 은행주, 그다음에 네. 통신주 오늘 네. 약간 시장에서 보게 되면 보수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뭐 네. 보험주까지 이렇게 네.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코스닥 종목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종목들 다 조정이었거든요. 네. 조정을 받고 있다가 네. 글쎄 이 정도 받았으면 됐다 싶었나요? 네. 지금 일제히 또 반등을 해줘서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내추럴 그 터널은 네, 줄 상한가 들어갔던 것도 다 장중 이것들 다 그잖아. 줄 하한가 상한가. 아 풀린다 또 상한가 들어갔다가. 상한가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내추럴 같은 경우가 다음 주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면 내추럴이 아니라 네. 그 주변 것들. 내추럴. 내추럴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내추럴은 오늘 아마 반대 매도거든요, 이거. 네. 왜냐면 이제 신용이 지금 3.95% 물량이에요. 반대면 나가도 책이란다. 그러니까 내추럴 엔도텍, 네. 내추럴이 자꾸. 네, 네. 내추럴 엔도텍이 이제 그 조사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네. 이 뉴스를 미리 알고 고매도 친 애들이 있느냐. 네. 이 뉴스를. 아니면 네. 이게 범죄인가 아닌가. 그거는. 그 부분은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정말 큰 짓까지요. 네. 미리 알아서 팔았으면 그 완전 큰 짓 중에 정말 그런 거 보면 10년 보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스탁 옵션 행사하신 분들.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스탁옵션 행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회사 사람? 네, 회사 사람들. 그거는 뭐에 대한 관계조사. 그거는 상관없죠. 예.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했거든요. 이틀 전에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은 항상 그날은 이제 뭐 전세금 내출 날도 있고. 예, 그럼 만약에 목적이 네. 없었다라면. 네. 예를 들어서 목적이 없이 돈 받아갖고 나는 지금 집 살려고 예. 그랬다. 그거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렵다 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갑자기 급증한 원인. 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딱 걸리는 건 예. 분들 있죠. 예. 예.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세상이 어느 때인데 2013년 4월 4일 날 어디 갔는지가 다 확인되는 나라잖아, 대한민국이. 그쵸. 세상에 거짓말 없어. 알게 모르면 몰랐잖아요. 그 하이패스도 있고요. 네. 알고 보면 뭐 거기 뭐 CCTV도 있고, CCTV 있고 조사하면 왜 못 나가겠어? 카드 사용도 자퇴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어쨌든 네. 내추럴 엔드텍이 오늘 하한가를 못 풀고 있습니다만은 네. 반대 매도가 네. 이제 나온 거고 월요일 날은 아마 이 반대 매물에 소화하는 다음 주에 이런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거죠. 이게 네. 그 경험을 해보신 분은 정말 눈물 나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희는 해당된 분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이 그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안 내가면 옆에 거 멀쩡한 거가 나가거든요. 대신요. 네. 그런 게 좀 아픈 수가 있죠. 하여튼 시장 여전히 변동성이 하여튼 계속 이거 예전에 네. 루보가 이랬지 않습니까? 루보. 그 작전했던 루보. 지금 보게 되면 상장돼 있어요? 아직도 상장돼 있어요. 이거 왜 안 없었는지 몰라. 쩡쩡쩡쩡쩡쩡쩡 그런 얘기한 말을 함부로 하다면 잡혀가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루보 같은 경우가 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 풀은 애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걸 풀었어요. 잡혀갔어? 아니 잡혀간 게 아니라 불려가서 조사받았대요. 샀다고? 네, 샀다고.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많이 빠져서 샀는데 네. 근데 이제 너랑 많이 사갖고 풀었으니까 네. 너가 이거 뭐 관련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당연히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네. 저는 그냥 단타하고 나왔는데요. 그냥 이걸로 끝났는데 네. 이게 쭉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런 사태가 네. 발생하지 네. 않기를 네. 내추럴에서 네. 해야 되고 일단은 그 진실 사태가 일단은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면 만약에 내추럴 엔도텍이 진실이라면 네. 관련된 조사를 아주 강하게 네.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공매도에 대한 쪽인지 아니면은 왜냐하면 셀트리온도 요즘 유효하니까 그것도 특검이나 하라네. 그 특검? 예. 네. 네. 검사도 바꿔지겠어. 그 필요성이 있어. 특검은 변호사가 하나? 보통 사람들? 뭐 변호사도 해도 되고 그 자격은 뭐 다양한. 우리 아는 변호사를 추천할까? 바쁘시던데요. 바쁜가? 네. TV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바쁘던데요. 저희랑 잘 아는 변호사가 네. 또 TV 났어요. 얼마 전에. 그죠? 네. 정말 좋은 의미하는 친구인데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시장에 저는 어제랑 오늘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죠. 저도 이게 되게 불편한 느낌이에요. 넥타이를. 이따 2부 시간 아예 풀어야겠어.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그 회사 업계에서는 처음이라고 보여서 방송할 때 넥타이를 풀었거든요. 요즘은 종편이 이런 데서 아니면 그 공중파에서도 특히 이제 스포츠 뉴스하는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저희 때는 저밖에 없었어요. 정말 요즘 많이 하는데 문제가 저한테 시장은 똑같아 보였어요. 뭐냐면 어제랑 똑같이 은행주가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여전히 오늘 마이너스지만 제일 무지개 관심이거든요. 오늘 두 주 직근이 어제랑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이성원 대표는 지금 시장 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성원 대표가 보는 시장은? 저는 일단은 은행주 하나가 네. 이제 기업은행이 됐던 아니면은 네. 지금 뭐 하나, 뭐 우리은행이 됐던 네. 우리은행이 일단은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네. 저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현대 EP. 현대 EP? 현대 EP가 눈에 현대 EP는 우리 최일중 전문가 얘기 많이 했었던 거잖아. 현대 EP. 예. 네. 네, 그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 EP도 올라요, 요새요? 현대 EP 오늘 아주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11%.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즘 그, 하여튼, 바이오나 이런 쪽, 뭐 제약 중에서는 요즘 제 눈에 띄는 거는 저는 관심 잘 모르는데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코롱 생명과? 코생. 아, 코생이도 눈에 띄고. 왜 그래? 코생은요? 뭐가 코생이, 있어요? 코생이도 지금 뭐 내용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아, 그래? 네. 하도 요즘 하도 내용 들어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적어놓지 않으면 다 네. 까먹어.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이거 한번 보자고요. 뭐요? 그러니까 한번 흐름을 볼 텐데 네. 대표주들 한번 네.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누가 그러더라고. 네. 아모레퍼시픽의 그 액면 분할은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래 오늘은 나라님이 하라 그랬어요. 하는 거지 뭐 나라 사람들이. 예. 네. 네. 근데요. 아니 지금 한번 이거 보자고요. 삼성 LNS. 이승원 대변인데 저런 화면이 있어요? 채널 네, 영문에. 삼성 LNS.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 하나 주도주가 바이오 제약 바이오 핀테크 한국 사이버결제. 네. 얘네들 주도주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주도하는 종목들이잖아요. 이게 주도주라고? 그러니까 한미약품이잖아요. 제약주. 네. 그죠? 네. 제약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렇게 큰 폭의 조정 아니죠.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셀트리온 지금 21선까지 살짝 내려왔죠. 21선까지 살짝 내려왔습니다. 추세가 네. 완전히 꺾였다. 네. 글쎄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가장 핵심 이번 그 실적 장세,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 코스닥에서 하이라이트는 셀트리온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셀트리온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네. 대한 쪽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네.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죽느냐는 네.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화장품 숫자 안 찍히는 쓰레기 말씀하시는 네. PER 120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난 무슨 주식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 네, 네. 이거 말고 네. 그러니까 형,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건 아니군데 네. 이제 그 이거는 리더스 피부과잖아요, 예전에. 예, 레전드 네, 리더스 네, 피부과죠. 네. 근데 얘가 실제 엄청 잘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숫자, 그러니까 얘는 원래 찍히던 애가 더 잘 찍힐 거다라고 하는 거고, 네. 셀트리온은. 네. 근데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해외에 팔았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정책 기대감이거든요. 얘는 숫자 안 나와요. 네. 얘는 숫자 지금 나올 때가 아니거든, 아직. 네. 얘가 숫자 나오려면은, 뭐, 핀테크가 일단 뭐, 도입이. 사이버, 피게이트, 페이게이트? 네, 페이게이트. 네. 근데 진짜 실적 나오는 거는 셀트리온하고 이 삼성 LNS인데, 저는 셀트리온은 그렇다고 쳐도, 네. 잘 나올 것 같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삼성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이가 숫자 안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하는데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보여주느냐거든요. 그 팩 아니야, 팩? 예. 삼성 LNS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네. 삼성 LNS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네. 삼성 LNS가, 네. 삼성 LNS 1조 6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뭐 실적에 대한 쪽이 나와야 줘야겠죠. 네. 그래야지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리가 있었어요. 뭐요? 아모레퍼시픽이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거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모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비싸지? 400만 원이면 비싸지. 아니, 시가총액이 22조다. 시가총액이 22조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싸다는 논리가 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를 보게 되면은,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밑에 포스코보다 시가총액이 비싼데, 네. 왜 포스코보다 더 비싸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지금 포스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9위까지 올라왔죠? 뭐야? 9위까지 올라왔죠, 9위. 네. 9위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이 여기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여기 있고요. 네. 시가총액이 22조. 네. 포스코가 22조. 네. 이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뭐 SK 하이닉스도 뭐 여기까지 갔는데 SK 하이닉스처럼 아 이거 보니까 그 말씀도 저는 네. 말은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22조. 야, 좀 느낌은 커 보이네. 근데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실적이 잘 나와야 설비 투자가 네. 가격을 가치를 받는 거지. 전현희 네. 코어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설비 투자가 수익을 못 내면 그 쓰레기거든요. 그냥 고철이에요, 고철. 전전이요?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강하게 그거 좀 적어두세요. 네, 적어도 나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캐펙스가 아 캐펙스 아까 뭐라 그랬죠? 설비 투자한 게 실적을 내야 그게 의미 있는 자산이지. 네. 실적을 안 내면 실적 증가를 못 시키면 그건 쓰레기라는 얘기거든요. 고철이다. 네, 고철이지. 고철이지. 그게 뭐 그게 자산이에요. 아 솔직한 얘기로 뭐 포스코 장비들 다 그거 뭐야 그거 실적 못 나오면 다 저거 되는 거 아니야? 고물 되는 거 아니야? 고물. 예전에 그 영화 뭐야? 그 드라마. 그 철강 드라마. 거기서도 그러잖아. 우리 고루가 꺼지면 모두 다 고물이 돼. 고철이 되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맨날.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 파쿠라 형님 나오는 거. 그죠. 예. 네. 근데 화려한 일족. 그 화려한 네. 일족. 어. 네. 이 아모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실적이 내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신경제 네. 이 신창 타이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더 높아지면 안 되죠? 그러면 네이버가 22조인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이버가 싼 그 네이버가 22조 아모레가 인정 저는 이상하게 보이네. 딱 세 개를 보니까 그냥 제 혼자 네. 느낌입니다. 이건 네. 아무 주식이랑 상관없는데 네. 그냥 느낌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아직 22조는 걸 다 떠나서 포스코도 비싸 보이고 네이버도 비싸 보이고 아모레퍼시픽은 뭐 적당하다 그 정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네요. 딱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그 다음 코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네. 이슈 얘기 한번 해보죠. 네, 하나,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이제, 어제는 이제, 은행주고요. 이제 제일 모진 게 어제 상한가까지 들어왔더라고요. 네. 플러스 12%인가 정도 끝났고요. 오늘 마이너스 3, 4%. 오늘 아침 17,000 정도 외국인 매도 나온다면 지금 그 안에서 공방이거든요. 네. 뭐 더 떨어질지 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정도 있고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오늘의 중심은 뭐냐면 저는 저거요. 원익 IPS로 대표되는 반도체 IPS. 장비거든요. 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장비 일단 얘기 보면. 일단은 뭐 반등은 잘 나오는데 네. 제한적이지 않을까? 제한적? 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왜냐하면 지금 네. 오늘도 보게 되면 원익 IPS 한번 볼게요. 네. 원익 IPS하고 네. 오늘 반등 나오는 게 이오테크닉스. 네. 네. 그죠? 네. 이오테크닉스는 이게 지금 그 네. 뭐 불량이 난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있었는데 네. 얘도 지금 이렇게 쭉 작살 나다가 지금 그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거래량은 물론 증가했지만 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네. 관련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이 반도체 시황에 대한 쪽이 네. 여기를 다시 넘어갈 거냐에 대한 쪽은 퀘스천. 네. 여기를 다시 넘어갈 거냐는 퀘스천. 왜냐면은 네. 지금 이쪽 업황보다 더 좋은 쪽이 있어요. 네. 아몰레드 장비 쪽들. 네. 디스플레이 장비가 네. 그러니까 펀더맨이제 입장에서 이미 이걸 한번 한 거잖아. 한번 해먹은 거죠. 네. 작년에 워낙 올랐으니까 네. 원익 IPS가. 그럼 지금 아직 안 간 애들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있거든요. 투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요새? 예, 네, 그쪽이 그 업계가 LG 디스플레이 쪽 업계가 투자 많이 한대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소켓 이런 애들, 버닝 소켓 이런 애들, 테스트 장비 이런 애들. 네. 네, 네 왜냐면 네. DDR4 SFA 이런 애들. SFA는 장비죠. 네, 장비. 소재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좀 작은 거예요. 소재 쪽은. 네. 그런 애들이 캐파가 이제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DDR4 라인에 대한 쪽이. 네. 반도체는 이제 그 소재나 이런 쪽을 보고 있는 게 네. 이 DDR4 라인 비중이 지금은 낮습니다. 네네.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네. 아마 원디짓일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두 자릿수로 이제 증가를 하고 세 자릿수 그러니까 그 두 자릿수가 이제 뭐 10, 뭐 2N이 뭐 이렇게 막 증가를 하게 되면 네. 비중 자체가 DDR4 비중 자체가 네. 네. 관련된 소재 쪽이 막 계속 쓰일 거란 얘기죠. 네. 그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반도체 장비 쪽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실적이 늘어난다는 걸 알겠는데 네. 이미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네. 그런 수준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와 네. 이런 실적 네.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네. 디스플레이 장비 이쪽이 네. 좋지 않을까요? 그 친절한 얘기인데요. 저 그 네. 한번 계속 다음 주에 한번 계속 디스플레이 장비 좀 보여줘야 되겠네요. 왜냐면 네. LG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큰 업계의 흐름인데 네. 저는 솔직히 요새 관심 안 뒀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냐하면 이거 느낌이잖아요. 순전 네. 느낌. 네. 그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성 대표가 말한 그 테마가. 네. 왜냐하면 저는 듣자마자 디셀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전 제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차마 제가 디스를 못하는데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저는 반도체 장비를 약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약간 딴 얘기부터 해야 되면 오늘 아침에 나스닥이 2000년 3월 이후 최고가 갔잖아요. 네. 어찌됐건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로 끝났고 S&P도 오늘 뭐 장중 최고가 찍었으니까 뭐 최고가라 그래도 맞는 거고요. 다도 조금 모자니까 곧 또 가는 건데요. 가는 건데요. 오늘 그러면 나스닥이나 S&P 올라간 거 가장 크게 올린 거 알죠? 아니, 네. 나스닥 물론 애플이고, 애플이 큰 역할을 했고, 기술주 중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간 거, 소위 IT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게 같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그게 왜 올랐어요? 왜 올랐습니까? 인텔은 실제로, IBM입니다. IBM은 죄송합니다. IBM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IBM 주체, 실제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따라서 지금 의견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두 개가 공통적으로 잡히는 게 있어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라이센싱 있죠.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이 꾸준히 팔렸는데, 두 개 다 이제 PC 사업은 안 되는 거거든요? 두 개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누차 얘기했고 이승원 대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게 한 2-3년 전에 2년 3년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작년에까지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 빅데이터 나오고 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는 얘기 많이 했지만 딴 데는 업계에서 별로 얘기 안 했잖아요. 요즘 온통 관심은 미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지금요.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그에 따른 가짜 수요 선호.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얘기 안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으로 보면, 아마 조만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풀 레포트 이런 거 있죠? 이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 워낙 화두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는 거가, 얘기 나왔던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일일이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NX 얘기를 하는데,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하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주가는 조정받았잖아요. SK는 똑같거든요. 안 올랐거든요. 오히려 떨어져서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평택 이런 거 얘기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 3D, 그 V3, V낸드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때문에 장비주 이런 거 되는데 하여튼 본류는 장비보다는 하여튼 저는 SK하이닉스를 전 그래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래서 그런 쪽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제가 솔직히 관심이 없었는데 디스플레이도 말이 충분히 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그러던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좀 말이 된다. 다음 오늘 아마 급등한 건 아마 삼성 반도체 투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인텔도 지금 보게 되면 장비 발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네네. 지금 ASML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 네네. 이 반도체 장비 회사에 대한 장비 발주, 그 도광 장비에 네네. 대한 네네. 발주가 있었습니다. 발주처가 네네. 어디냐면 바로 인텔입니다. 네네. 그래서 인텔에서 지금 이제 15개 네. 장비 공급 계약에 대한 쪽을 ASML에 진행을 했다라는 네. 것 때문에 네. 지금 보면 인텔이 유력하다. 연내 2대 설치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 반도체 시황에 대한 쪽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네. 장비 도입에 대한 쪽들, 증설에 네. 대한 쪽이 좀 서둘러지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들 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성원님 네. 여러분 얘기했던 하여튼 그런 서버 네. 클라우드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네네. 쪽에 그리고 데이터 쪽 왔다 갔다 그리고 네. 서버의 데이터 분산 처리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외울 정도야. OE 솔루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하여튼 클라우드 컴퓨팅 하여튼 미국의 핵심 중 핵심 요즘 테마다 물처리 수처리 산업 관련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하여튼 클라우드 컴퓨팅 하여튼 오늘 하여튼 올라간 거 핵심은 그거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인가요? 어젠가 그 매일 경제 이렇게 보니까 또 전면에 이거 실었던데요. 중국 있죠? 중국이 MSCI 신흥국서 편입 여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실래요? 그 중국에서 이제 그 NH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네. 중국이 이제 ADS가 이제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네. 한국 시장에 대한 네. 수급이 안 좋아질 거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의 분석인데 네. 그쪽에서는 그 영향 별로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5%라는 5%가 편입이 되는 게 네. 10년에 걸쳐서 편입이 5%씩 되는데 네.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쪽이 한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시장 5%를 늘리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0.1% 정도에 대한 감소 효과. 네. 한국 시장 0.1%를 줄여서 타는 건데 네. 그래봐야 펀드에서 1조. 네. 1조 나온다는 얘기예요. 1조. 네. 한국 네. 시장에 대한 1조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조면은 생각했을 때 12달러 하면 나눠보자 이거예요. 네. 천억이에요. 한 달에 천억. 하루에도 네. 몇천억씩 사고 파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국 시장에 영향이 있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네. 논리에 대한 쪽은 네. 뭐 일부 종목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 일단 모르겠습니다. 또 참고해서 일단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제가 더 지금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시장 장기적인 시각이 약간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요즘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늘 그렇지만 시장 좋은 얘기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밸런스는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중국과 유사해서 하여튼 유동성 랠리 계속된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ABN 앞면은 약간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좀 구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밸런스 같은 경우는 유동성 랠리가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가장 이거죠. 네.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네.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네. 임금도 잘 오르지 않는다. 네. 그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로 갈까? 뭐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금리도 낮아지고 임금도 안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도 비슷한 것은 과거에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가 오를 때 동반 상승했다. 네. 근데 과거 보게 되면은 한국 증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에 힘입어 상승했다. 네. 사실 이번에 넘긴 거는 외국인이지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2007년도 랠리는 2007년도 그 진짜 불꽃 랠리는 개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키움증권의 힘이었죠. 네, 키움증권의 힘이었죠. 그러면 그래서 그 불꽃 랠리를 만들었던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쪽이 상승, 유동성 시장에 의한 상승을 차지할 거다.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회전율은 65%, 중국 증시는 네. 80-90%. 네. 중국 증시 증권사도 수익 돈 많이 벌겠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PER 10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근데 네. 뭐 물론 이제 늘 하는 얘기니까 네. 그럼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요. 반면에 네. ABN 암노 같은 그게 좀 걱정돼. ABN 암노가 중국 경제 둔화에 크게 타격을 입을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중국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가장 큰 한국. 네. 그죠? 네. 그럼 싱가포르, 대만이 중국 경제 둔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건데 네. 중국에서 가장 수출 그 중국에다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을 제일 크게 하는 데가 한국이에요. 아 근데 시진핑 아저씨가 네. 매중 때리는 거 아니야? 뭐가 매중을 때려? 아 아베랑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아베랑? 어. 뭐 그렇다고 해서 짝꿍이 옆에 친구하고 역시 인민군 못 믿어. 인민군 못 믿습니까? 못 믿어. 네. 아 저 배신 때린 거야. 갑자기 예전엔 완전 쌩하게 하는 사진이 네네.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일보 이런 데 쌩하게 서로 쌩까라 사진이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그런 신문사들 배신 때린 거죠. 그냥 어저께인가요? 아주 웃으면서 만면 웃으면서 또 문이 네.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싫으면 네. 뭐 엿먹으라는 건 뭐야? 왜 그렇습니까? 나쁜 놈이지고. 네네. 네. 그래서 그 중국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유로존 경기 회복세 힘입어 강한 성장세가 나타날 텐데 중국의 네.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밑돌고 있다. 그래서 네. 인민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네. 1분기 경제 성장률 7% 네. 이렇게 기록할 거다. 네. 기록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보게 되면 더 밑으로 싱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중국이. 네. 그죠? ABN 암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한국이 가장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한국이 네. 가장 큰 타격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약간 우리나라 개인 유동성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유동성에 관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을 한번 네.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건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네. 이게 뭐 약간 복잡한 게 많이 나왔는데 그냥 답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골드만삭스가요. 골드만삭스는 말하면 좀 약간 들어줘야 돼요. 골드만 형님들은요. 골드만삭스가 요 숏 주식들을 쇼트하라는 거거든요. 쇼트하면 팔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내용이 매시블리 오버밸류 돼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내용 보면 사상 최고로 고평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 아니라서 오늘 뭐 사상 뭐 치고 가고 있지만 곧 크게 떨어질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PR이 일부 뭐 웬만한 것들은 18배, 19배까지 가면서 역사적 고점에서 오히려 올라가 있다는 거야. 자기네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그 돈이 어디 가느냐? 그 돈이 어디 가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 돈이 우리가 보면 앞서 아까 그 뭐라 스타일 로테이션 이런 표현 썼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게 무슨 스타일 로테이션이다 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저기 전전님도 얘기 많이 하신 게 우리 다들 그 이해하시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에 보면 요즘 미국에서 뜨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미국에서는 조금만 하면 강조래요. 그러니까 앞에다 그냥 우리나라 대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대변형인데 그 대가 영어로 뭐예요? 그레이트잖아요. 그레이트. 예. 그래서 나오는 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입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뭐겠어요? 그레이트 로테이션 대회전이죠, 대회전. 아, 대회전인데 당구에서 대회전 하는 게 아니라 당구에서도 영어로 그레이트 로테이션 뭐 써요. 채권에서 주식으로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 뭐 아니면은 자금의 이동 자체가 크게 나타나요. 아, 그래서 어디서 거예요. 어디로 가겠죠? 문제 유럽으로. 예? 유럽으로. 맞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영어 공부 좀 잠깐 하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지금 제가 보이던 제 화면 잡으세요. 피디님. 제 화면 잡으세요. 다 필요 없고요. 뭐 이거 영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이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 포텐셜 포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거 있죠? 네네. 어디로? 유럽으로. 유럽으로. 어디서? 예, 네, 미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권 이런 데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시장에서 유럽으로 가는데 어저께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승원 대표가 약간 지적질하면 제가 움찔 놀아서 찾아보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유럽 자금이 유럽의 부동자금이 제가 5조 네. 유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5조 유로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랬죠? 맞죠? 근데 보면 대한민국의 부동자금은 800조입니다. 800조. 이것도 600조에서 3년 만에 800조가 늘어난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800조란 거는 우리나라 법조로 보면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냥. 나는 왜 800조에 내 돈은 없는 거야? 나도 없어, 이 사람아. 800조잖아. 우리 그것도 갑을병정의 정 밑에 사람이잖아, 우리는. 갑을병정 밑에 사람. 네. 근데 보면 이게 계속 말이 까먹었잖아. 네. 800조에 들어가는 것은요, 현금 짓고, 요불성에도 있고, MMF도 등등등 다 해서 800조거든요. 아, 눈먼 돈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여기 다 보세요. 이성 대표님 봐봐. 집중해 봐. 네. 여기서 5조라는 건 뭐냐면요. 5조라는 게 여기 나와. 저 화면 또 보이는데요. 캐시랑 본드예요. 캐시랑 현금인데 딱 캐시랑 현금인데 그 어떤 현금이냐면 또 안 잡네요. 우리 피디님 바쁘죠.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드 너싱이에요. 예? 뭐야? 이자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요금을 여금 내는 거 있죠. 그것만 5조 유로라는 거야. 어. 이제 이해가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개념이 약간 달라. 어?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데다가 투자하고 있는 데들이 오히려 무슨 얘기 알죠? 심지어 부동자금이 이만큼이야. 심지어 마이너스 채권도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채권이 제가 말한 여기에 부동자금은 딱 네. 부동자금이란 말 우리나라에 그런 그게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네. 여기 말한 제가 말한 5조라는 거는 다시 한번 드리지만 하나도 이자가 없는데 네? 그냥 냉려둔 게 있죠. 여기 5조 1호라는 거야. 대박이잖아요. 대박. 아니 걔네들은 지금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돈이 계속해서 흘러다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럽 가고 이런 거고 일부에서 이렇게 1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조만간 그게 이제 제가 그 얘기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주식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맨날 그 저기 전주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네.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개인 투자가 중에서 얘를 큰 손이 한다 그럼 내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큰 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걸 뭐라 그러냐 역지사지? 네, 역지사지. 정확하게 제가 또 고사성어에 약하잖아요. 역지사지 뜻은 맞죠? 역지사지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암마마를 틀렸잖아. 호사다마라고 또 네네. 무식한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아니 피디님 웃지 마세요. 말하고 나서 바로 10초 만에 정정했어요. 정정하잖아. 정정을 안 하니까 문제지. 나 이 정도 얘기하는 건 나중에 내가 혹시 종평 가거나 그래도 그런 건 문제 안 돼. 그잖아. 네. 예전에 인천에서 틀렸다고. 근데 역지사지야.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 사람 미국 주식이 올라갈 때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기관 투자 장세에서 어떻게 해? 기관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잖아. 전전님이 그랬잖아요. 왜 은행주가 된다고? 저는 그때까지 마음을 못 받아들였거든. 지난 이번 주에 지난 수요일 날 은행주가 될 것 같아요라고 전지현님의 특징이 있죠. 약간 얼굴이 약간 한번 찡그렸다가 탁 이러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때 은행주가 될 것 같아. 은행주 사야 돼. 이게 저는 못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좀 월요일에 딱 느꼈어. 이 네. 뉴스를 보고. 뭐요? 잠깐만, 5조 유로 이러고 보고 느낀 거예요. 유로. 지금 보게 되면. 네. 갈 돈이 진짜 없는 게 여기 네. 보게 되면 종교하는 전 우리 이성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심지어 6년물까지 채권이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죠? 여기 오스트리아 네. 네. 밑에 오스트리아만 오스트리아만 특이하냐? 네. 아닙니다. 지금 네. 보면 벨기에도 그러죠. 네. 벨기에도 다 마이너스죠. 5년물까지 네. 밑에 보면은 심지어 뭐 그 리스크가 있는 국가라고 했던 그 밑에 보면 덴마크도 마이너스고 보면은 핀란드도 마이너스고 프랑스 같은 경우가 리스크가 있네 없네 그랬는데 얘네들도 4년물까지 마이너스죠. 독일도 지금 보게 되면 다 마이너스죠. 대부분 독일은 지금 보면 7년물까지 마이너스죠. 금리 자체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지금. 야, 이성 대표 엄청 똑똑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돈들이 유로에 있는 돈들이 어디 갈 거냐고. 어디 갈 거냐고. 이런 방송을 보여주는 게 세상이 어딨냐? 네.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면 네. 그 돈들이 어디를 가야 될 텐데. 네. 그 지금 돈들이 흘러 주식시장도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ELS 롱숏이나 원금 보장형을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원금 보장형 같은 경우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90%. 네. 그죠? 네. 약간 그 이자 높은 데다 투자를 해요. 이자 네. 높은 데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수익이 개인이 뭐 7%가 나와요. 네. 그러면 나머지 10% 자금에 대한 쪽을 어떻게 운용을 할 수 있습니까? 네. 50%, 30%, 40% 로스컷을 갖고 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세게 들어오는 거죠. 아, 근데 맞는데 네. 정말 대박. 이성 대표가 똑똑한데 나는 네. 또 방송에 갑자기 또 싫어졌네. 왜요? 그래도 또 이성 대표 정말 대박이라고 또 똑똑하다는 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프레드님이 네. 내가 싫은가 봐요. 왜요? 학력님 밉대. 왜요? 모르지 나는. 말하고 내가 말하고 나서 주가 떨어진 거지. 예? 그래도 미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쓰셨네. 좋단 얘기야, 내가? 나쁘단 얘기야. 모르겠어. 근데, 우간다님 이런 질문 하셨어요. 근데 이거하고 은행하고 뭔 상관 있나요? 이런 분이 정말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정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져요. 왜냐면, 그, 전 의원님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솔직히. 알아들은 척 했지만, 쪽팔려서 못 알아는 척, 그냥 했다가, 제가 이 뉴스를 보고요. 뉴스를 보고 집에 가서 지난주 화요일, 또 봤어요, 한 번요. 수요일에 이제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럽 사람 돈을 유동성이니까 어느 나라에 막 웹도 한번 사잖아요. 네네. 한국에서 한번 주식을 살려고 딱 보는 거죠. 우간다니. 한번 쓱 살려고 보는 거잖아요. 네. 보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메이커를 그 현대차는 별로 관심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주님 네. 논리가 네. 자동차를 왜 자동차를 BMW, 폭스바겐 사면 되는데 뭐하러 한국 현대차를 사니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네네. 네. 왜냐면 세컨 은행들도 뭔가 사야 되는데 은행은 유럽의 은행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주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 쉽게. 한국 여전히 1%하고 2%하고 은행은 돈을 이자로 주는 나라잖아. 유럽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유럽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은행주가 싼 거야. 우리나라 은행이 요즘 돈을 버는 구조야. 거기다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올라가냐. 기관 투자가는 펀드에서 주식을 다 갖고 있는데 은행은 워낙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냥 별로 없는 거야. 비중이. 그러니까 은행주 외국인이 사는데 은행은 팔 게 없죠. 네. 은행은 기관 투자는 지금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오늘 1000억 빠졌다. 2000억 빠졌다. 1000억씩 팔아야 되는데 팔 게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있죠. SK하이닉스 있죠. 전 딱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사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 있잖아. 일단 비중만 네네. 갖고 있잖아. 그럼 땡큐 계속 매도 하는 거야. 투시는. SK한테 파는 거죠. 현대차도 파는 거죠. 은행은 팔 게 없네.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죠? 저도 여전히 늘 말씀드리지만 은행주의 펀더멘털 볼 게 뭐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라면 사냐? 저라면 안 살 거예요. 왜냐면 제가 투자가라면. 왜? 아니,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펀더멘털이 이게 강할 거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성 대표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키움 증권이 등장한 이래 대한민국 증권 업종 전체 시가총액은 X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키움 증권만 살아났지 나머지는 다 X 됐죠 뭐. 그렇지 않아? 그렇죠. 이번에 인터넷 은행이 언제 뭐 활발화되고 우리나라는 다이내믹 코리아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은행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누가 금융위원장하고 지금 부총리가 얘기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아직은 섣부른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끝나잖아. 그잖아요. 그쵸. 네. 아니, 아무도 모르죠. 누가 갑자기, 누가, 아무도 몰라. 아니, 솔직히 그래요. 아니, 핀테크도 좋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핀테크는 이거 아직 섣부르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망하는 거지, 바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럴 수 있죠. 아직 은행을 하는데 무슨 다음 카카오한테 은행을 줘? 민간이? 그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일본이 네. 금산 분리가 안 됐거든요. 네. 일본이 문제가 많은 게 재벌이 은행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를 극골라면 어떻게 하냐면 비판적인 세력 만나고 이렇게 되면 갑자기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높은 들은.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찌됐건 될 수는, 지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은행은 좀 답이 안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유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 쪽에서 있다면 보면 이거, 은행은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 논리가 아니라, 전전님의 논리. 우간다님, 이해하셨으면, 이해했다라고 1번 한번 쳐주세요. 제 말씀 이해됐다, 그러면. 저도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전전님의 말씀은 그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간다님이 맞아요. 이해는 했는데 제가 설득이 안 되네요. 맞아요. 저도 설득은 안 돼요. 네? 제가 설득되면 저도 아, 은행이 엄청 사랑으로 찾아 그러죠. 저도 은행처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올라가는 이유는 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그 정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우간다님. 어쨌든 간에 네. 거래소 종목이 가벼운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네. 그죠? 예전보다는 많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네. 시세가 어떻게 쉽게 일단 거래소 쪽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시장이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 아닐까. 그래서 네. 뭐 코스닥만 뭐 상한가 가는 게 아니고 거래소들도 뭐 제일모직 같은 거 시가총 20조짜리가 막 상한가 가니까. 네. 지금 어쨌든 거래소가 상당히 세게 붙는. 네. 그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네.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제일모직 같은 거 상한가 만들잖아요. 지금 그런 거 보면 누가 만들었대 제일모직 사장? 누가 어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든 놈 잡아가자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 혐의로. 네. 네. 어쨌든간에 그만큼 제일모직이 상한가 갈 만큼의 시장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조사해봐야 돼. 예, 네. 그 매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레포트인데요. 오늘 그 한진칼 얘기 깔끔하게 한번 해보죠. 한진칼 이제 합병에 대한 쪽을 공시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그 합병 안 할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만 했던 애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대표적으로 SK도 지금 합병을 했죠. 네. SK하고 SK하이닉 아 SK 그 CNC와의 합병에 대한 네. 쪽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한진칼도 네. 지금 합병에 대한 쪽을 지금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진칼은 한진칼도 뭐 대한항공의 뭐 대주주기도 하지만 네. 한진칼의 한진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이지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진칼 밑으로는 또 저게 있잖아요. 뭐요? 대한항공이 안 갈 때 한진칼은 주가가 잘 올랐었거든요. 그랬었죠. 한진칼 밑에는 역시 그 저비용항공사 네. 이런 것들이 네. 지금 그 안에 내재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대한항공 주식 7.8%를 매각하고 네. 여기 보게 되면 방법에 대한 쪽이 써 있는데 네. 뭐죠? 대한항공 주식 7.8%를 매각하고 네. 손자회사 증손자회사 지분을 100%로 높여서 네.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출자 단계를 줄여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정석기업 투자 부문을 6월 30일 기준으로 소규모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네. 그래서 정석기업을 0.34:66의 비율로 투자 부문을 네. 지금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 합병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 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한 이후 동사의 정석기업 투자 부분을 소규모 흡수 합병시킨다. 네. 그다음에 투자 부분의 경우 1,600억으로 사업 부문은 3,000억으로 평가되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정석기업의 투자 부분만 합병하기 때문에 네. 한진칼에게 좀 더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 긍정적인 네.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한진의 자회사 자체 이번에 분할돼서 되는 이 자회사 자체가 네. 손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네. 지주회사 행위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네. 지주회사 변환에 최종 1단락이 완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한진칼에 대한 어떤 그 야 이거 갖고서 뭐 딴짓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불안했던 그 요인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한진칼이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합병으로 지금 보게 되면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가 지분율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증가하게 돼서 네. 이제 안정적인 네.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러울 뿐이죠. 네. 저도 하나 볼까요, 오늘요? 네네. 제일기획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기획 이제 실제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그 이제 저는 이제 제일기획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좋게 나오니까 이제 그 특례에서 파는 친구들 나오는 거고 했고요. 네. 오늘 제일기업 말하기 전에, 아, 제일기업하고 또 말씀드리겠네요. 제일기업 오늘 레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목표주가 올린 것이 한 서너 군데 되고요. 네. 목표주가 안 올리고 그냥 3만원 뭐 유지한 데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KDB 대우증권 자료가 되겠고요. 제일기업의 결론을 보면 바이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주가는 상향해서 3만원이 되겠는데요. 국내 광고시장의 성장회복과 신흥국의 성장지수. 제가 레포트를 세미나에게 봤는데요. 포인트가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신흥국의 성장지수 그런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저같이 삼성의 어떤 대규모 글로벌 마케팅. 네. 뭐 떨어졌다는데요. 네네. 글로벌 마케팅의 어떤 힘, 그래 네. 엄청난 투자하겠다는 거 그런 게 하는 게 있고요. 어떤 쪽은 또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쪽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여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1분기는 실적 컨센서스를 상향했고요. 소폭 상향했고요. 2분기는 또 엄청나게 뭐 상당히 2분기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다. 이거 회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여기 나오는데 삼성전자 요즘 크게 뛰어야겠네요. 오케이 하면요. 삼성전자 없어졌어요. 그 피디님 제 화면 없어졌어요. 여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의 마케팅 강화 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매체 광고라든가 비매체 광고 모두 전반적인 상승을 이룰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성장 종류인 디지털과 리테일 비중 확대. 디지털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뉴미디어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네. 뉴미디어. 뉴미디어라는 게 특히 온라인도 있겠지만 모바일 쪽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새로운 이제 매출액에 나를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 있고요. 회사 자체도 디지털과 리테일 경쟁을 향상시켜서 경쟁사회 차별을 늘릴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결론은 뭐다? 얘네들 결론은 여기 나왔던 대로 네. 삼성전자 마케팅과 등등등에서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상향한다. 네. 3만 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개월 거에 뭐 과거 2년 평균에 PER 26배를 했고 다소 높고 뭐 해야 글로벌 피어 기업보다 약간 다소 높겠지만 성장률이 6%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전 세계 다른 광고 회사보다 좀 PER을 높게 줬다. 프리미엄을 줬다. 그 정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기획이 오늘 레포트가 많이 나는데 오늘 뭐 떨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차익실현 그 실적이 좋게 나왔을까 확인하는 것 같고요. 나스미디어가 또 계속 레포트하는 게 나스미디어 실적이 나온 모양이죠? 나스미디어도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갖고 네. 보고서가 네. 나스미디어도 그 딱 보면 뭐 서너 군데 나왔어요. 어저께 나왔고 네. 오늘도 오늘도 군데, KDB에도 또 나왔죠. 네, KDB에서도 나왔는데 네, 그 다음 같이 보면 현대인 매체 소비에 오늘 마이너스인가? 최적화된 네. 광고 영업을 네. 행사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요. 네. 유료 방송 광고 판매 자체는 완판. 네. 이제 완판 행진. 네. 모바일 광고 성장과 광고 수주 확대가 긍정적이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광고 쪽에 대한 미디어 랩에 네. 대한 쪽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내용이죠. 예, 네. 같은 내용에 대한 쪽. 그리고 나스미디어는 모바일과 네. 5개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고 있다. 네, 그렇죠. 모바일에서 보는 게 운전,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도 차 안에서 보던 게,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그 5개 광고판에서 네. 보던 게 딱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이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이제 그 광고 파워 자체가 네.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KT가 이걸 하고 있어요. KT인가? 네. 네. 어디를 통해서 5개 광고 자체를 다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5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나스미디어는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하철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네. 이제 제일기획도 하고 있고 그걸 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모바일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데가 KT 네. 이런 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KT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에 대한 광고 수주를 대응하고 있다. 네. KT만 해도 네. 그죠? 네. 5개 디지털 사이니지 네. 그다음에 모바일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 5개 지하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뭐 아파트 타운보드 편의점 영화까지 네.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야구장 광고 대행까지. 네. 키움증권도 보면 뭐 야구장에 그렇죠. 광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네. 이 광고 대행 네. 이쪽에 대한 쪽이 성장하고 있는데 핵심은 네. 현대인의 매체 소비에 가장 최적화된 광고를 하는 랩사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네. 24% 정도가 뭐야 그 모바일로 보고 있잖아요. 네. 모바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집행은 8.6%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누가 다 먹어가고 있어. 네. 테레비도 조금 더 먹지만 신문 네. 잡지가 네. 지금 2%가 3% 보는데 28%가 처먹고 있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거 뺏어 네. 뺏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마나 매체, 그, 신문 잡지 거기 광고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이 죽는 거죠, 이제. 네, 네. 빨리, 그래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 빨리 모바일 광고 쪽으로 가서 직장 옮기지 않으면 그 회사 구조조정 되는 거야. 그렇죠. 그잖아. 네. 먹거리가 없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언제까지나 그 등쳐먹고 팔아먹을 수 없잖아, 그거 지금. 아, 보지도 않는데 누가 광고라냐, 그거? 그니까 단가 떨어지고 머리 아픈 거죠. 경쟁심하고. 아, 힘들어요. 예,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분은요, 오늘 2부의 주인공은 또 누구야? 오늘 그걸 아냐? 매직. 매직 15. 매직 15는 제가 얘기했죠. 제 예상이지만, 한, 서너 달 안에, 서너 달 후에 분기 베스트에 올라가실 분이라고. 그잖아요. 요즘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또, 좋은 얘기 할지, 오늘 와서는 반성문을 쓸지, 네. 굉장하게 보는 시간 2부에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이양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1부 시간에 시장이 쭉 흘러내렸잖아요. 네. 흘러내렸죠? 왜 흘러내렸는지 아세요? 왜 흘렸어? 제가 몸이 불편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저는 넥타이를 매면 몸이 불편해지면서요. 네. 시장이 안 보여. 혼미해져. 아, 진짜로. 주식도 재미없는데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면 몸이 좀 편해졌어요. 지금이요. 네. 그리고 아까 차를 앉아 너무 피곤한데 이틀째 거의 잠을 어제도 잠이 못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힘들었는데 조금 좀 되지 않으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은 하여튼 시작할 때보다는 안 좋아요. 코스피는 네. 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7%인데요. 언제 다시 또 올라갈지 모르죠. 여하튼 일단 시장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건 그렇고 이성원 대표. 네네. 이성원 대표가 뭐 또 한 해 버리고 있다며. 네네. 뭐 지금 뭐 트리플 플러스 대표 아닙니까, 대표. 트리플 플러스 대표님. 네, 트리플 플러스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 네네. 네. 여기 그 카카오톡에다가, 카카오톡은 아무 다 쓰시잖아요. 네. 카카오톡에다 친구 추가를 누르셔가지고요. 그럼 자기가 친구가 되는 거야? 되면, 예. 나는 친구 맺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자기랑. 저랑이요? 네. 그럼 트리플이랑 하십시오. 네. 저랑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다시 네. 얘기해줘봐요. 네, 카카오톡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화면 좀 잡아주세요, 화면. 친구 찾기 클릭하시고요. 네. 여기는 친구 찾기에다 이름에다가 네. 아이디 검색 아니면 네. 아이디 검색에다가 네. 한글로 트리플 플러스라고 써주세요. 붙여서 트리플 플러스 네. 이렇게 써서 하게 되면은 친구 네. 추가가 되거든요. 내가 써줄게. 친구 네네. 검색이나 친구 검색, 친구 찾기에서 친구 아이디 검색 찾기 아이디 검색에 네. 트리플 플러스 붙여서 써야 돼. 한글로. 플러스라고 네, 붙여서 예. 이렇게 네네. 트리플 플러스 치면 자기가 엮이는 거야? 네. 엮입니다. 그럼 이제 좋은 거죠? 저희가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네.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트리플 네. 플러스 관련된 소식을. 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거기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알려준다니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종목 그런 건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안 하죠.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잡혀가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있다 하면 뭐 하여튼 지난번 같은 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알려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를 입으로 알려주는 거. 혹시 이승원 저는 거기에 상관없으니까요. 이승원 대표랑 한번 엮이고 싶다 하신 분은 트리플 플러스라고 쓰시면 되겠다. 돈 드는 거야? 돈 안 듭니다. 공짜죠. 친구 검색이? 공짜죠. 나도 가입해볼까? 가입이 아니라 친구 신청? 친구 신청. 거부할 네.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할 수 있습니다. 안 해. 아, 네.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데 청실님이? 청실님이요? 네. 그것도 모르시네요. 카카오톡 여셔가지고 카카오톡 여셔서 네. 그다음에 이제 화면 그, 한번 잡아 다시 한번 잡으세요. 네,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카카오톡 네. 친구 추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인데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여기 들어오셔서 네. 화면 잡으시죠. 화면 보여드릴게요. 아니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왜냐면 저도 안 해봤거든요. 요 세 번 저도 카카오톡 잘 안 해서 친구 있고 채팅 있고 그 옆에 친구 찾기 있잖아요. 친구 찾기. 네, 친구 네. 찾기를 클릭하셔갖고 네. 그러면 여기 그냥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이디 검색이라고 돼 있으신 분도 있고 업데이트 안 하신 분은 아이디 검색이라고 될 거고 네. 만약에 그냥 업데이트가 되신 분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여기다가 트리플 플러스라고 그냥 네. 한글로 네. 트리플 플러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트리플 네. 붙여서 써야 돼요. 띄었으면 안 돼요. 다. 뚫었으면 키움 보안법으로 잡혀가는 거죠. 네. 네. 트리플 플러스라고 검색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될 거고. 여기서 긴급 질문 한번 들어가. 네네. 난 솔직히 궁금한데, 자기 솔직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네. 웃자고 하는 양이 진실되게. 네. 증권망상 수많은 사람이 무슨, 예전에는 무슨 누구 연구원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 유행이. 네. 뭐 대표라고 그래. 네. 아, 그게 왜 그러냐면. 트리플 플러스의 직원이 몇 명인지 한번 속지는 얘기해 줘봐. 직원 없어. 아, 직원 없어. 나밖에 없어. 아니, 직원이 직원...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 있어?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없진 않은데. 근데 이제 내가 고정급으로 주진 못하지. 혹시 와이프? 와이프는 아니고. 진짜 사람 있어? 있습니다. 아, 있어? 나도 모르는 사람? 대박이야, 대박. 모 과장이라고 있어요. 모든 네. 증권방송에 나오는 대표라는 사람들 직원이 없어, 그럼? 아니, 있어요. 네? 다 있고. 왜 그러냐면은, 네. 독립법인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질문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럼.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강준혁 위원도 무슨 대표라고 써있잖아. 아, 그게 왜 그런지. 그 직원이 그게 왜 그게 그 인플레가 됐냐면, 네. 예전에는 네. 그 전문가였잖아요. 네. 그냥 전문가였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와우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다 개인 사업을 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개인 그리고? 사업을, 개인 사업자를 낸 다음에 네. 개인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그 회사랑 계약하는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다. 뭐가요? 와우 전문가 사업을 할 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오케이. 그게 바뀌었어요. 네. 그게 뭐 법적으로 뭐 그런 게 뭐 있다고 세금 계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다 대표가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니까, 나중에 물어봐봐. 강준혁, 위원. 강준혁도 대표라고 나한테 하는... 명함 정도 대표라고 써있거든? 네, 대표라고. 강준혁 위원 사무실에 몇 명 있는지. 예. 네. 그리고, 물어보게 되면, 네. 저 뭐지? 네. 그렇다고 해서 강 사장 나오셨습니다. 이거보다는. 강 사장 나오셨습니다. 이게 낫잖아. 강 사장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이러잖아. 이 사장. 다음 코너 네. 들어갑니다.